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책에서 존 맥아더가 쓰는 이야기 제가 한 부분을 조금 길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전부터 벌써 이 지점까지 이르렀다. 청년은 회심카드에 서명을 하거나 손을 들거나 통로를 걸어나가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청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또 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 청년은 많이 무르익어 있었다. 열정적이었다. 영생을 받지 않고는 결코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은 물러섰다.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거나 심지어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청년을 쫓아버리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르익어 있었던, 준비되어 있었던,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준비돼서 자기 발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쫓아내신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쫓아내셨어요. 청년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태도, 또는 잘못된 대상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이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치명적인 부족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부패함과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에 대한 추구를 그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자기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가 자기의를 쌓아가는 그런 자기의를 추구하는 그 나의 본성이 너무나 역겨워지는 게 회개예요.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고 미화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기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게 그렇게 역겨울 만큼 실체가 역겨울 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치장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내가 무슨 자기의를 추구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정도로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셨다면은 직접적이지만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을 정도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구원을 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능해요, 이 사람은. 회개가 없이는 믿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영혼의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졌다면 이 사람이 나왔겠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어려서부터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에 너무나 만족이 됐고 참 너무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주님에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잘 믿고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속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는 주님에게 나온 건 사실일 거예요. 만족하는데 왜 오겠어요, 주님에게?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근데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그리고 그 피스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목회 소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그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동기 중에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가장 많대요, 그게.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양적으로, 그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왜 당신은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물론 절에 찾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당신은 갑자기 절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적인 평안을 얻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타이거 우즈도 불교를 더 열심히 믿겠다고 절이 또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사실. 근데 방향이 절로 가느냐 교회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왜 가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면 내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아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깨닫는 거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심리적인 필요나 염려나 불안이나 소망이 없는 것이나 슬픔이나 혹은 상실감이나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의 동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는 것보다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옆에서 있는 게 얼마나 편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진짜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용 운전기사를 뭐 두실 그 형편만 되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진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김 기사 갑시다. 너무 편하죠. 물론 뭐 더러 이렇게 집안에서 또 이렇게 기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김 기사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또 잠을 잘못 잤는지 자꾸 졸고 그러면 옆에서 잠이 오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시지도 않으시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럼 세상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을 때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예수님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 주님이 운전, 인생의 운전을 해주시겠다는데 그것도 돈 안 받고 거죠? 좋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자기 죄를 싫어하는 거, 그런 삶에서 돌아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돌이킴, 회개, 죄의 문제, 이게 다루어지지를 않는다면은 단순히 어휴 뭐 주님이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죠, 믿을게요, 주님이 뭐 복을 주신다니까 믿을, 그렇게 가기가 참 쉬운데 이것은 참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거. 왜 사람이 철이 나가지고서는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나, 이렇게 이제 내 가슴에 못 박는 자식을 키우면서 느낄 때가 있고 그때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머님 전상서. 근데 그렇게 그런 그 그게 바로 회개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냥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등록금을 가지고 왜 폭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막내딸의 막내아들이거든요, 제가. 근데 외할머니가 20살쯤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35살쯤 됐을 때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 때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시니까 그 외할아버지 부인이 애를 놓고 가신 거예요. 너무나 감옥에 오래 계시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지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 그래 호레비 아이 하나도 달린 호레비하고 이 처녀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간다 그러고 20살 되도록 시집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찾아보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다 이제 시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나이 차이가 뭐 10살 날까 부자게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 삼촌이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대요. 근데 그 삼촌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어머님 전상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아들이 흘린 눈물과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잉크가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참 그게 이제 회개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하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느끼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그냥 상처도 안 받고 강하고 그냥 흔들림 없고 이렇게 봤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때 내 앞에서는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철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고 살았구나. 50평생, 30평생, 60평생.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해요. 그렇게 하고 나선 돌이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말 내가 이건 인간으로 못할 걸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죄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자기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문제만을 다루는 복음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적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죽게 나오십시오. 오늘 내적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께로 그냥 나오십시오. 여러분, 뭐 믿져야 본전인데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그런 차원으로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회심했다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회개가 없는 복음 전도가 유행을 한 까닭에 그 결과로 일어난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회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심하지 않았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신 게 뭔가 하면 율법을 설교하셨어요. 율법을 설교하셨다는 얘기는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이렇게 하면 이거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설교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을 자기는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율법은 너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 율법 잘 지켰구나. 그렇지만 진짜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 죄성을 깨달을 수가 없고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죄의 실제와 심각성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은. 이런 면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복음 전도가 부족한 복음 전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물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의 이 말 속에는 나는 상당히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만 난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고백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국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청년, 부자 청년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사실상 부자가 아닌 청년일 수도 있고, 그는 율법사가 아닌 청년일 수도 있고, 또 청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청년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시험은 순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누구에게 네 삶을 드릴 거냐? 물으십니다. 너 자신에게냐? 나에게냐?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에게 충성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그 청년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물질주의를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자기 손에 다른 걸 잔뜩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그 움켜잡는 게 뭐겠어요? 사실 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소유, 거짓 종교, 이기심, 자기 의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문턱이 없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도 세리도 신약시대의 표현을 빌면 죄인,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나 분명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죄인, 세리, 창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구나 주님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이 장애물을 하나 놓으셨습니다. 그 장애물은 뭔가 하면 네가 네 힘으로 뛰어넘어라가 아니에요. 너 나에게 복종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롤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나의 삶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의 테스트, 시험대를 우리에게 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제나 힘든 부분이죠.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독교인 것처럼 이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할 유혹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다른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 몇 주째는 아니죠. 거의 3년 동안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는 걸 어렵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